beautiful, love beautiful. 너와 함께 있으면 난 자유를 느껴. 죽어있던 나 다시 살아나. 네가 날 만져주면 시간에 떠밀려가던 날 그냥 그렇게 살던 날 어느 날 붙잡아 세워 눈을 뜨겠어. 그냥 걷는 발걸음들을 생각 없이 내딛다가 멈췄어. 너와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너의 모습을 않도록 하늘에 매일 빌어. Thank you, love you. 너는 나의 자유. 내 마음속인 모든 병을 다 치유해줘. 너의 사랑으로 나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떠나지 마. Beautiful, love beautiful. 너를 보고 있으면 난 모든 걸 잊어.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으면 모든 상처가 사라져.